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오늘도 같이 즐겁게 공부하시죠. 오늘은 제7과입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슈크림은 아리마스카? 슈크림은 있습니까?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오늘은 사쿠라와 함께 제과점에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슈크림은 아리마스카? 슈크림은 있습니까? 이라시아이마세. 케이키가 이빠이 아리마스네. 스미마센. 슈크림은 아리마스카? 하이, こちらです. 슈크림은 2つ 下さい.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라시아이마세. 케이키가 이빠이 아리마스네. 스미마센. 슈크림은 아리마스카? 하이, こちらです. 슈크림은 2つ 下さい. 그럼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과점에 들어온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크가 이빠이 아리마스네. 케이크가 많이 있네요. 케이크는 케이크인데요. 일본어에서는 외래어로 케이키라고 합니다. 나는 명사 뒤에 붙어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여기서는 케이크가 주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빠이는 많이, 가득이란 단어고요. 아리마스는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네는 조사로 가벼운 감동을 나타냅니다. 이빠이의 발음이 좀 어렵죠? 이빠이. 얘는 초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초금은 작은 쯔로 표시를 하고요. 한 박자분의 숨을 멈추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빠이. 이어서 사쿠라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스미마센. 슈크림은 아리마스카? 미안합니다. 슈크림은 있습니까? 스미마센은 원래는 미안합니다라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사람을 부를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잃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스미마센이라고 말하고 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스미마센은 사과할 때도 사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슈크림은 둥근 빵 속에 크림을 넣은 서양의 과자인데요. 프랑스어가 어원입니다. 슈는 영어로는 구두라는 뜻이 있으니까 구두크림하고 헷갈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대화 내용을 볼까요? 슈크림우 다음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아리마스카는 아리마스, 있습니다의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인 가를 붙인 겁니다. 억양은 문장 끝을 올리면 됩니다. 이어서 점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이, こちらです. 네, 이쪽입니다. 하이는 네, こちら는 이쪽이란 뜻인데요. 전에 배운 것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방향을 정중하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です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죠. 이어서 사쿠라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슈크림을 2つ 下さい. 슈크림을 두 개 주세요. 슈크림은 슈크림빵이고요. 오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2つ는 두 개란 뜻인데요. 숫자 2에 케이크 등의 물건을 세는 조수사인 つ를 붙인 것입니다. 그다사이는 주세요입니다. 숫자 2는 지난번에 니라고 배웠는데 왜 후다츠라고 하는 거죠? 네, 숫자에 조수사인 쯔를 붙이면 1에서 10까지 읽는 법이 바뀝니다. 이것은 일본의 오래된 숫자 세는 법의 영향인데요. 옛날에는 1, 2, 3을 히, 흐, 미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나이를 셀 때하고 날짜 등에는 지금도 이 옛날 표현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히토츠, 둘, 후다츠, 셋, 3つ 넷 4つ 다섯 5つ 6 6つ 7 7つ 8 8つ 9 9つ 10 と 7은 나나에 그대로 つ를 붙여서 7つ라고 하니까 간단한데요. 그 외에는 전혀 다르네요. 게다가 열은 つ를 붙이지 않고 토라고 하네요. 네, 그렇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つ, 2つ, 3つ, 4つ, 5つ, 6つ, 7つ, 8つ, 9つ, 토.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은 슈크림은 아리마스까? 슈크림은 있습니까? 이라시아이마세. 케이키가 이빠이 아리마스네. 스미마센. 슈크림은 아리마스까? 하이, こちらです. 슈크림을 2つ 下さい.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いらっしゃいませ. ケーキがいっぱいありますね. すみません. シュークリームはありますか? はい、こちらです. シュークリームを2つください.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아리마스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의 사용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아리마스. 있습니다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어떤 장소에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리마스의 주어에 붙이는 조사는 가를 사용합니다. 가는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화제 속에서 처음으로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안나는 제과점에 들어왔을 때 케이크가 이빠이 아리마스네. 케이크가 많이 있네요 라고 말했죠. 이처럼 처음으로 케이크를 화제에 올렸기 때문에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를 사용한 겁니다. 한편 사쿠라는 슈크림은 아리마스까? 슈크림은 있습니까? 라고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를 사용했습니다. 케이크가 많이 있지만 슈크림은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슈크림을 화제로 다루어서 와를 사용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셔츠를 구입하려는데 자신의 사이즈인 L사이즈가 안 보일 경우 L사이즈는 아리마스까? L사이즈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파크파크. 맨발로 걸어가는 소리인가요? 네, 아깝습니다. 파크파크는 뭔가를 열심히 먹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 표현도 먹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그모그. 모그모그? 네. 모그모그는 입을 벌리지 않고 뭔가를 씹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파크파크와 모그모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입니다. 그다사이는 편리한 말이네. 사고 싶은 물건을 가리키며 고레오 그다사이 이것을 주세요 라고 하면 물건 이름을 몰라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네, 제7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슈크림은 아리마스까? 슈크림은 있습니까?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나의 수업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